속에 지쳐 우린 정답을 찾아 힘을 썼지만 어순 amazing in the darkness 끝없이 길을 달리고 달려봤던 수많은 거짓나 웃음들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정말인걸 baby 우리만 믿어야 해 두손 놓치면 안돼 영원히 함께여야 해 야 해 남들은 얘기해 이런 놈은 바보들 Why wanna use my head? I wanna calculate Love and fitness Feeling like a fitness 머리 쓰면 사랑 줄걸 알아 겨울처럼 말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 yeah. 내 같은 것도 오지 않아도 돼 Let them be them Let us be us Love is amazing but you is amazing yeah. Yeah, 촉도만의 맘 충분히